떨리는 목소리 맘대로 안 돼 밝아지는 볼 맞춰도 감출 수가 없잖아 애써 쿨한 척 담담하게 보여도 이런 내 맘 숨길 수 없어 널 사랑하나 봐 너의 향기 너의 손짓 날 부르는 네 목도 안에까지 맘은 마치 all like it 이젠 내 맘 알아줘 my boy oh. 원하잖아 원래 하루 종일 네 생각만 하잖아 너와 함께 걸어가고 싶어 너와 나의 둘만의 love life 말해줘 그댄 나와 같은 마음이라고 너와 함께 I'm loving loving loving loving loving the love line Loving loving loving loving loving the love line 두 눈 감을때면 더 선명해져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내 마음은 없날까 향기고만 싶어 비추어지 말아줘 더 빠져들게 핑크빛으로 내 맘에 채워줘 너의 향기 너의 손짓 날 부르는 네 목도 안에까지 너는 마치 all like it 이제 내 맘 알아줘 my boy